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.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. 나 그대에게 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 이내 사랑을